온나라의 소년단 온들이 6일 조선소년단 창립 이룬 한돌수를 뜻깊게 경축했습니다. 소년단 온들은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과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대원수님의 동상과 태양상을 찾아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조선소년단 창립 이룬 한돌수를 맞으며 조선소년단 도시군연합단체 대회 단총회들이 있었습니다. 각지의 학생 소년 공전들과 소학교, 초급중학교, 야영소, 학원들에서는 명주를 경축하는 학생 소년들의 다채로운 공연들과 체육 및 유희 오락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을 비롯한 인민의 문화휴식터들에는 명절을 크나큰 환희 속에 뜻깊게 보내는 학생 소년들로 흥성했습니다.